우리 공화국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 깡패들의 집단 유인 납치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가 방글라데슈 진보종당 단체의 공동주최로 12일 다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에는 방글라데슈 혁명적인 노동당, 방글라데슈 민주혁명당, 방글라데슈 공산주의 통일동맹,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